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,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를 비롯한 단체들, 종교인, 문인 등 각계층이 25일 서울에서 당국의 비열한 유인 납치 행위에 의해서 끌려간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북 여성 종업원들 12명이 강제로 잡혀왔고 사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 기구들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북 여성 종업원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.